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보루의 거전정로작,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러시아 크니지우노의 미르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 발행시기 5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.